국경절의 즈음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10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궁서궁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습니다.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이날 청진주재 러시아 연방 정용사관에서도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